좋지 않은 적을 해도 생각만큼 잘한데 그게 너라서 yeah. 알고 싶어 작은 버릇까지도 I just wanna know no matter what you do All day 너랑 또 넘칠 듯이 말을 하고파 축배를 들자고 난 내게 취한 채로 아픈 기억들은 다 흘러내릴게 Show me 너의 아름다운 꿈까지도 My baby Can't stop loving you 보고 싶은데 널 할게 나 오늘 밤 뭐해 지금 어디서 뭐해 나 네가 필요해 정말 넌 잊을 것 같아 그래 바로 내게 가 그래 손으로 봐 I ain't look a prop 저리 좀 비켜봐 I'm trying to make it pop 제발 숨기지마 또는 부끄러워 마마 yeah, yeah, yeah, yeah. 내가 준비돼 나 이제 그늘 다 take take take take yeah, take take take take take 그럼 내게 birthday cake hey. Earth day earth day no fake fake fake fake fake Lay back lay that you lay back we have no time just play play today day day day show me no yeah 아름다운 아픔까지도 My baby Can't stop loving you 보고 싶은데 널 할게 나 오늘 밤 뭐해 지금 어디서 뭐해 나 네가 필요해 정말 넌 미칠 것 같아 oh. I can't stop this don't you know that 좀 더 내게 널 놓아줘 baby 나 오늘 밤 뭐해 지금 어디서 뭐해 나 네가 필요해 정말 넌 미칠 것 같아 I'll be on your way I just wanna be with you Just wanna be with you oh. 이젠 보통보다 다른 게 더 필요해 Do not hesitate 돌아서 날 보면 돼 난 그렇게 내게 오면 돼 원하는 걸 말해 나는 나를 원해 더 이상 하게 let you go 나 오늘 밤 뭐해 지금 어디서 뭐해 나 네가 필요해 정말 난 잊을 것 같아 정말 난 미칠 것 같아